미련 없이 내뿜는 담배 연기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별마다 새겨보는 별마다 새겨보는 아 진곡의 시인사 흐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언젠가 들려주던 그 여인의 노래를 소리 없이 불러보는 소리 없이 불러보는 아 진곡의 신사